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제종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공보를 지지해서 2017년 백두산 미인 칭송대회 서위수준비위원회, 서위수조선위원회, 서위수주체사상연구소조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